또 차가운 눈도 Oh my style, my style, my style 1m 80, 64kg 넌 딱 내 감동 나의 정석 실현당한